자, 오늘 고난주간 새벽 예배 첫 번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오늘 월요일 해당하는 권위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로 고난주간 월요일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의 날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고난주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 우리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고난주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량으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1년을 52주로 따져보면 3년 156주가 되겠습니다. 156주,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전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156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한 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행하시는 고난주간에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56주 가운데 마지막 한 주에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의 모든 장수를 합치면 89장입니다. 도합 89장이에요. 이 89장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장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총 274건입니다. 총 274건의 사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 91건이 모두 예수님 순환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사건,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만 따지면 모두 64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고난주간 한 주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고난주간 64개 사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주간 금요일 단 하루 동안에만 큰 사건이 무려 24개나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금요일이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역사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에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이 월요일의 별칭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권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두 가지 사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 권위의 날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바로 이 권위의 날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말라 죽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가리키는 사물입니다. 따라서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후에 저들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뿌리로부터 완전 말라 있었다. 뿌리까지 말랐다는 것,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생존권까지 박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말라도 뿌리가 젖어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회생하죠. 나무의 뿌리까지 말랐다. 회생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당신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이미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겠어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또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내내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침내 베어버리겠다.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예수님이 3년 끝까지 참으셨지만 결국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난주간 월요일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내내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기회를 놓친 결과 너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저주 사건 때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 8월 10일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110만 명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응함이죠.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믿음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결국 믿음의 교훈과 기도의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야, 이거 봤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결국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셨죠. 또 이후에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도의 문제로 연결시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난다.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에 뿌리까지 말려버리듯이 한순간에 타락한 인생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진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다 일으켜주겠다. 이처럼 고난주간 월요일 바로 오늘 일어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2015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과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작고 연약한 각자의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가운데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현재 내 삶을 가로막는 큰 산들을 과감히 내던져버리는 올 2015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 사건이죠. 오늘 일어난 두 번째 권위의 사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도 오늘 월요일 권위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너희는 성전을 지금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지저분하다가 아니 그 성전을 주도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꼬집은 행위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여기서 반세겔은 노동 이틀치 품값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틀치 노동 품값에 해당하는 돈이 반세겔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통용되어 있던 로마 화폐 이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명목하에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 내라고 조작했습니다. 세겔로 바꾸어 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즉 환전을 하면서 그 수수료로 무려 12.5%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죠.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이게 나오죠.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전소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어요. 이것을 엎으셨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구입한 재물만을 인정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재물은 짐승은 인정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구입한 재물만 인정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개개인이 가져온 짐승들은 무조건 흠이 있다고 불합격 처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파는 그 제수용 짐승들만이 흠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또한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득을 챙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짐승을 재물용 짐승을 파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빼앗았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빼앗았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같이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꼬셔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비도덕적인 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바로 성정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남의 것을 탐하며 불의한 이득으로 배를 채우려는 타락한 성전인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인지 오늘 이 권위의 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듯이 우리도 깨끗이 청소하시는 가운데 오직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구속사의 말씀만 모시며 사는 참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 당신의 신적 권위를 인정받고 또 고백받아야 할 이 권위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위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당신의 신적 권위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쳐 주시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은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 당시 어린 아이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들만이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어요. 황량한 벳세데 들판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오병이어를 갖다 바친 사람도 다름 아닌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고난주간 둘째 날인 이 권위의 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창조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하루 또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쪽에 찬송하시고 이 권위의 날 우리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138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